trouble 담은 더 빨라지는 hurt My turn race 가진 것 없이 blah blah blah 인생은 선택의 연속 물음표는 끊임없고 World straight flash 막히는 숨 그 확률은 미지의 숨 흔들리는 동공 애 떨리는 너의 두 손 들춰지는 너의 배 숨 막히는 공기 yeah 그 웃음 뒤엔 뭘까 한순간 유리한 배를 뒤집어 Joker.